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가 27일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에게 조전을 보냈습니다. 조전은 구바인민의 탁월한 영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서거했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고인의 유가족들 구바인민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지만 그가 구바 혁명과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 친선관계에 남긴 업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조는 구바 당과 정부와 인민이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사회주의와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